제중조선인 정윤합회 대변인과 산하 련용지구협회 대변인이 남조선 괴뢰들에게 유인 납치돼서 강제 옥류되어 있는 우리 여성 공민들의 송환을 요구해서 최근에 담화들을 발표했습니다. 담화들은 남조선 당국이 실제로 본인들의 의사를 존중한다면 김료니 여성과 12명의 공화국 여성 공민들을 그들의 요구대로 지체 없이 돌려보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